So I don't think it's as important to worry about what's happening to you as much as what's happening in you.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So while you're on the floor, it's good to talk to the Lord.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그 누워 있을 때, 그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Anyone else? 다른 사람? I would really just like on a question. So like before anybody came over to me, like I thought I was gonna fall over just because God told me to like just rest in His presence and stop praying. But I didn't. I was like scared I was gonna fall into somebody behind me or like hit my head. Would you like get hurt or does God like protect you?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기도하고 받을 때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살짝 걱정을 했어요. 내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나요? 머리가 깨지던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나요? 어떻게 무슨 일이죠? Well, I think if it's really the Lord, then we wouldn't get hurt. Yeah.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저는 안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But that's also why when I'm praying for people, I have someone stand behind them. 또한 근데 우리 So what I would say to that is if you feel like when no one's praying for you that you might fall over, then go ahead and just sit down.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사람을 붙여주는 게 잡으도록 역할을 하는데요. 그 나중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앉아 계세요. So you don't have to wait for someone to pray for you and then fall over. Just sit down. Yeah. Yeah. 그래서 누가 기도해서 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앉으세요. Any other questions or comments on yesterday? 그래서 어저께나 그런 코멘트. But then again, I thought, I was like, well, you know what? I felt like God was still in my presence just because I know He says to just be still and know that I am. So I thought, I also told myself that, you know what, it's okay. I don't have to always know something. It's okay to just be in this moment, to just be at peace. 그래서 제가 아무 느낌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막 생각했죠. 왜 다른 사람은 느끼고 왜 나는 못 느낄까? 그래서 그때 그냥 생각을 했죠. 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잠잠히 기다려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도 그냥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느껴도 저는 그냥 괜찮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I think that that's good. I think that's a good response.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But if you try to decide in your mind what you are or what you aren't going to do, sometimes we're still too much in our head. 그래서 뭐 우리가 뭘 받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것은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So I think if our posture is always just one of surrender to the Lord to do whatever He wants to do, then we're good.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게 하나님 정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라고 허락해 주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So in ministry times when I'm the one getting prayed for. 그래서 이제 제 ministry night 그런 타임 가질 때 제가 이제 기도 받을 때요. I rarely feel anything.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아무 감정 안 느껴요, 저는. But yet when I minister, everyone seems to feel. 제가 사역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는 걸 보여요. I think I've only fallen 3 or 4 times in my entire life. 그래서 제가 넘어진 경우는 솔직히 한 두세 번밖에 없었어요, 제 평생. So you can experience a lot of the Lord and not actually feel anything.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느껴서가 그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So I think it's just important that we remember that. 그래서 yeah. 그것을 우리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Yeah. 안 되는 이상한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So this is might be a random question, but something I have a question with. 손님이 임재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더 갈급하고 너무나 그런 순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So like I am receiving the presence of God. I'm feeling it. But even within that time of like really feeling, I want to feel Him more. Like there's a greater hunger that I have. Like I'm not satisfied. So I don't know how to carry that that emotion. Like. 그냥 느끼고 있는 거 아니고 그러지 않는데 자꾸 너무나 갈급해 그런 So I really want to know. I'm just kind of aware of questioning, like, yeah, I am in the presence of God. I am, you know, I'm in that moment. But, like, is there more to it? Like, and then with this hunger, what do I do with it? Like, do I still wait? What do I do? So God, when I asked this question, God told me, just enjoy what I give you right now. And he answered me saying, I will only give you what you're able to, capable of handling. So that's the thoughts that I'm, so this is what I'm carrying these days, but is there any response you can give me in that? The thing about hunger is that we both have to be satisfied with God, but yet want more.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임에 받는 것을 만족을 느끼면서도 더 갈급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So it's always okay to want more.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더 원한다는 건 괜찮은 겁니다. As long as you're not like upset or sad or depressed about what you have.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우울하거나 짜증 나거나 이것을 답답해하는 그건 안 좋은데요. So you thank God for what He's giving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나가야 됩니다. And you enjoy it, but you're asking if there's more God, I want it.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있지만 또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게 지금 더 혹시 있나요? But having more doesn't mean you always feel it. 그래서 뭐 더 갖는다는 게 뭔가 느낀다는 건 아닙니다. Sometimes more is about faith and trust and hope and joy. 왜냐면 하나님께서 더 달라다는 것에서 더 주시는 것에서 뭐 믿음이나 그 신뢰나 아니면 기쁨 그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So as long as you don't think that the more is a feeling. 그래서 더 달라는 것과 하나님께 더 주는 게 무조건 감정이나 뭐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Even though sometimes it is. 어쨌든 그럴 수도 있습니다. So I think it's good the way that you're responding to God. 근데 자매님께서 그 반응하는 그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Any more questions? 더 질문. Yeah? No? All right. Well, how many of you felt like you received some level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yesterday? 그래서 혹시 누가 어저께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좀 체험하신 분? 조금이라도. Okay. How many of you felt like you received absolutely nothing? 어떤 분들은 난 아무것도 못 받았다. 손. 아무것도 못 느꼈다. So who said that like nothing happened at all?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었습니다. So then what happened to the rest of you?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손 안 든 사람은? So let me try this again.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How many of you felt like you had some level of experience with the Lord yesterday?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 Okay, thanks. 오케이, 감사합니다. Just want to see where everyone's at. Okay. I always think it's funny how people respond sometimes.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손들 때. I want to talk about the gifts of the Spirit today.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그 은사,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나눌 텐데요. And I just am gonna believe that even while I teach them, the Lord's just gonna begin to move in some of you.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So we'll take some time for questions between different ones.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가면서요, 이렇게 질문, question and answer 타임을 갖겠습니다. All right, so I'm going to start out with Hebrews 2:4.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Says God also bearing witness with them by both signs and wonders and by various miracles and by gifts of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His will. 그래서 히브리 2장 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So Paul lists in 1 Corinthians 12 9 gifts or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아홉 가지의 성령님의 은사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these are supernatural tools that God uses for Christian service.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그 일 가운데서 사용되는 초자연적인 그런 뭐랄까 툴들입니다. And any spirit-filled Christian can manifest any of these gifts as the Spirit directs.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이나 이런 아홉 가지의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1 Corinthians 12 describes the supernatural weapons and the supernatural equipment that belongs to every spirit-filled believer. 그래서 고린전서 후서 12장에 보면요. 그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 weapon 그 뭐랄까? 웨펀들 알죠? 무기들. So 1 Corinthians 12 verse 1 says now about spiritual gifts brothers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뭐가 나오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So verse 4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working but the same God works all of them in all men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그래서 4절에서 7절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So notice that these gifts are not just given to ministers or elite or people that are doing that, but they're given to every believer. 그래서 이것을 읽으시면 알겠는데요. 이런 이런 은사들이 무조건 뭐 목사님이나 그런 높으신 리더나 그런 분한테만 가는 게 아니다. So they're not just given to the apostle, prophet, evangelist, pastor, and teacher, but they're for every Christian.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만 아니라 다 모든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So the gifts, supernatural gifts are for every believer, and that includes you.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들, 그 성령의 은사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So I use the word manifestation. 그래서 제가 manifestation에서 한국말로 좀 어려운데. So all that word means is a showing forth. 그 뜻이 뭐냐면 한국인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인다 그런 뜻인데요. So when I say that, all it means is a showing forth. It doesn't mean bad or good. 그래서 무슨 좋거나 나쁜거나 그게 아니라. I just want you to understand that because we're talking about the manifestation of the gifts. 그래서 은사들 나타난다, manifestation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Now verse 8, to one there's given to the Spirit the message of wisdom, and to another the message of knowledge by means of the same Spirit, to another faith by the same Spirit, to another gifts of healing by the one Spirit, to another miraculous powers, to another prophecy, to another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s, to another speaking in different kinds of tongues, and still to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All these are work of one and the same Spirit, and he gives them to each one just as he determines.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였어요. 제가 한국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o I'm going to put them on the board back here in three categories of three, and it's not scripture necessarily, but it helps us understand them. 그래서 제가 여기 모두에 세 가지의 그룹을 둘 텐데요.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 그 영적인 성령님의 은사들을 카테고리로 놔둘 텐데요. But I can't write in Korean, so you'll just have to be told what it means.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못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The first one is the word of wisdom.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the word of knowledge. 지혜, 지식. And discerning of spirits. 분별. And the second group. 그게 첫 번째 그룹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요. Is faith. 믿음. Healing. 치유. And miracles. 기적. And the third group 세 번째는요? Is tongues 방언 Interpretation of tongues 방언의 통변 And prophecy 그리고 예언 And the first group is the revelation gifts 첫 번째 그룹은요 계시의 은사입니다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 And they supernaturally see something 그리고 볼 수 있는 초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The third group is the power gifts, the hands of God, and they supernaturally do something. 두 번째 그룹은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And the third group is the vocal gifts, the mouth of God, and they supernaturally say something. 그 세 번째 그룹은요. 하나님의 그 말. Now what helps me remember is the three that see, the three that do, and the three that speak. 그래서 세 가지 그룹을 나눠질 때 첫 번째 그룹은 세 가지의 볼 수 있는 은사,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그 행동하는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의 은사. So I'm going to go through each group and then I'm going to go through each gift. 그래서 그 하나 그룹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요. 그 그룹 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 하나마다 설명하겠습니다. The revelation gifts, the word of wisdom, word of knowledge, discerning of spirits. 그래서 계시의 그 그룹은요, 그 지혜, 지식 또한 분별. Is the gifts that God uses to supernaturally reveal to His church and His people certain things they couldn't know about in the natural.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줄 때 그런 것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The power gifts, faith, healing, and miracles. 두 번째는 이제 그 뭐랄까 능력의 그런 은사인데요. 그래서 믿음과 치유와 기적. Is what God uses to release His power through His church through us to destroy the works of the enemy. 그래서 원수들이 하는 그런 역사들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그런 기술 아니 뭐랄까 그런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사용할 수 있는. The vocal gifts is what God uses. What's tongues interpretation of tongues or the vocal gifts? 그래서 말의 그 능력. 그 방언 또한 그런 예언. Is what God uses to supernaturally build up, strengthen, and encourage His church. 그것은 뭐냐면 초자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뭐랄까 encourage 할 수 있는 올릴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So you'll see how these three in each group usually work with each other. 그래서 세 가지 그룹이 같이 함께 연합이 돼요. Now it's not the way that it always is. 무조건 갈지 무조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But most of the time they operate in those three groups. 근데 이 그룹 세 가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go through each one now. The word of wisdom. 그래서 먼저 하나씩 더 갈 건데요. 지혜. Reveals a part of God's mind concerning people, places and things pertaining to the future and the wisdom for the future. 그래서 미래를 향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뭐랄까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And so through this supernatural gift, God lets us know how He wants to deal with a specific situation as it arises in the future. 그래서 미래 가운데서 어떤 일 가운데 행할 그런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being wise or the soulish power of man. 그래서 뭐 지혜롭고 뭐 미련한 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It is not natural wisdom.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It has nothing to do with human academic ability.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지식을 얻어서 그런 것에 다 전혀 없습니다. A word of wisdom is God telling you, here's what's coming and here's what to do. 그래서 그냥 대부분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알려줄 때가 지혜입니다. Hopefully, going to talk a lot more about this tomorrow. 그래서 지혜 인사인데요. 그것을 내일 좀 더 알려드릴게요. But an example would be if I'm praying for you. 근데 example 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The Lord shows me that you're going to have soon have a really important decision to make.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저한테. 당신 삶 가운데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결정 내릴 때가 올 겁니다. And you're not going to know what to do. 그 상황이 다가올 때 당신은 어쩔 줄 모를 겁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And then I tell you that how you're going to know what to do is that God is going to speak to you this way. 그래서 제가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 거면 어떻게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With a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드릴 겁니다. So that's me telling you supernaturally.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초자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Here's what's coming and here's what you do about it. 어떤 일이 올 거고 또한 그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But sometimes somebody will share with me a situation that's going on.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And then I'll pray with them about that situation.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랑. And the Lord speaks to me supernaturally about what to do.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저한테 말씀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해야 된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But I would never be able to figure it out on my own. It would have to be God speaking to me. 그건 절대 그건 제 자신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와야 됩니다. But a word of knowledge is a revelation by the Holy Spirit. 근데 지식의 은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에요, 계시예요, 계시. Giving a piece of God's knowledge or information concerning people and situations in the present or in the past. 그래서 지금이나 현재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상황 그런 과거 있었던 상황들을 알려주는 거 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It's knowledge that surpasses the senses of man.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너무 쓰는 것입니다. It's not normal knowledge that comes through study, reading, observation, or experience.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나 공부나 읽어서 observe 해서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It's not intellectual ability or education. 그래서 공부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받는 그런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The supernatural gift always relates to situations in the present and the past, but never the future. 그래서 근데 지식의 은사는 현재와 과거에서만 알려주는 그런 초장 그런 은사입니다. So it's God speaking to you something that you couldn't know about. 그래서 당시 여러분들이 알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That has already happened or is presently happening.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면 과거 있었던 일. So that would be like me, well, like what is it? What's his name? Josh. Josh. Yeah. Like what Josh just shared earlier. 그래서 아까 Josh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그게 바로 그거였는데요. I had a word of knowledge about what he just prayed to God. 그래서 그 Josh가 방금 전에 생각했던 기도했던 그것에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지식의 은사였습니다. So it was something that he had already done. 그래서 Josh가 한 거였죠 과거에. But sometimes when I'm praying for somebody, 어쨌든 제가 누구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The Lord will tell me about a fact somewhere, like when they were a kid. 근데 막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일 대해서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Like when you were 10 years old, this happened to you. 그래서 막 너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Well, the only way I would know that is if God told me.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면 알 수 있잖아요. So God uses this gift to minister to people.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So when we walk up to a stranger on the street. 그래서 만약에 밖에 나가서 어떤 그냥 일반 어떤 사람을 만나요. And we tell them facts about their life that we couldn't possibly know. 그래서 알지 못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다 알고 있어요. In that moment we have their attention. 그리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완전 우리한테 집중하겠죠. And then it opens the door to preach the gospel.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문이 열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세되어 있겠죠. And I always tell them, "Do you know how I know that?"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아는지 아냐? Because the Lord knows everything about you and Jesus loves you. 왜냐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nd He told me about you, so you would know how much He loves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알려줬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Do you want to know this Jesus?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싶니? So it's a great tool for evangelism.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정말 뭐랄까 사용하기 좋은 그런 도구입니다. Now, as a leader and someone that disciples many people.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로서 또 많은 사람들 지금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A word of knowledge is really helpful sometimes. 그래서 정말 그 지식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m about to be a mom to teenage boys. 청소년 우리 아들들이 이제 거의 이제 저한테 왔잖아요. 이제 있잖아요. I'm really glad I have the word of knowledge gift. 그래서 정말 제가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They're kind of freaked out about it. 예, 그래서 우리 그 아들들이 참 지금은 진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So it's God telling you what's happened or what's happening. 왜냐하면 그 은사는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일 아니면 있었던 일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And sometimes when we're praying for people for freedom.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They don't always know why they might be experiencing torment. 그래서 막 기도하는 그 기도 받는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내가 왜 자꾸 이런 악축 뭐랄까 그런 힘들어함을 왜 느낀지 모를 때가 있어요. So let's say somebody is dealing with fear really bad, like just demonic, scary fear at night.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두려움, 정말 뭐랄까 초자연적인 정말 맨날 공포를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And sometimes I'll get a word of knowledge.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지식 은사를 받아요. I was like, when you were 8 years old, did you watch a horror movie with your dad and you were sitting on a couch that looked like this?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혹시 8살 때 네 아빠랑 이 공포 영화를 봤니? 그거 너 의자가 이렇게 소파 이렇게 생겼고? No, freak out. I'm like, how did you know that that's true?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얘기해줘. 어떻게 알았어요? 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I'm like, well, that's why you have the spirit of fear in your life because it came in when you did that.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가 공포 영이 지금 들어온 거다. Then we can repent and close that door and then get free.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쫓아내고 자유를 얻습니다. And just for a little side note. 그래서 사이드 노트로 여러분들 알려 주고 싶은 건요. Very often horror movies invite a demonic spirit of fear into your life. 예. 아주 많은 경우에 그런 공포 영화가 그런 두려움을 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Oftentimes in our generation, one of the biggest strongholds we deal with is fear. 우리의 지금 시대가 세대가 지금 공포가 아주 큰 뭐랄까? Well, those types of movies are created for the purpose of fear.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영화들이 만드는 이유 자체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영화거든요. So why in the world would you open yourself up to experience fear for the sake of entertainment?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어떤 정신으로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그 공포를 우리한테 허락합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까? So we judge things by their fruit.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If the fruit in your life is fear and anxiety and all these things from what you're doing, then why would you do it?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체험하는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공포가 나온다면 왜 계속 하고 있습니까? Just saying.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Now, the gift of discernment of spirits. 그래서 이제 분별력의 은사,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It's the supernatural ability to see, sense, feel, hear into the spirit world.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느끼거나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And so by this, the believer can see, sense, feel, hear either the angelic or the demonic.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사나 그 영적인 삶이 있는 세계에 있는 것, 천사나 아니면 귀신이나 그런 것을 보든 듣거든 느끼든 만지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it's to discern the condition of the human spirit, both good or bad. 또한 근데 우리가 인간의 영이 좋거나 나쁘거나라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That word to discern means to distinguish. To perceive or to differentiate. In other words,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그의 그런 말 차이와 그런 다른 점을 알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So the gift of discerning spirit is the God-given ability.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이것은. Or enablement to recognize the identity and often the personality or condition of the spirit which is behind different manifestations or activities.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거에 그 뒤에 있는 그 영,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그런 색들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It's not the gift of suspicion or speculation. 절대로 우리가 생각이나 아니면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It's not fault finding or judging people.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의 그런 죄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It's not the discerning of character. 또 어떤 사람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또 사용되는 그런 은사가 절대 아니에요. It's not to know what's wrong.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거 어떤 안 좋은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The actual gift of discernment of spirits. 그래서 분별력의 그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는요. Is to know what is behind these manifestations. 뭐냐면요. 이 반응하는 이런 것에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So sometimes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somebody,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을. They can start to shake. 그래서 막 진동이 뭐 어떤 사람을 진동이 오고 막 이런 움직임.